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이야기는 한 30분 정도 짧게 최대한 줄이고요. 여러분들이랑 좀 대화를 할까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그 관련된 과목에서나 아니면 학생과 시민으로서 현실 정치인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이 전국에서 느끼시고 있는 많은 상실감과 분노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한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극복하려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또 보게 됩니다. 특히 거리에 쏟아져 나온 많은 우리 젊은 학생들과 그리고 젊은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부모 만난 것도 실력이라고 하는 돈도 실력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줬던 그 깊은 모욕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거리와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이런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현실이 대한민국 헌법의 문제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통령한테 무소불위의 우리가 권력을 쥐어줬기 때문에 늘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 우리 근현대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도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조선 600년 동안 그 정의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됐던 이 역사의 부정의를 나의 도전으로 한번 옳은 소리, 정의의 소리를 내도 당당하게 그 목소리를 주장해도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노무현 시대에 그런 환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이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대통령제와 현재 헌법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어찌 보면 정당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실패입니다. 이 정치와 정당이 이 정치와 정당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이기는 게 정의입니다. 이기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정의를 실질적으로는 이기는 자의 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자가 주장하는 몫이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고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왔고 그 결과가 우리가 봤었던 친일 세력과 5.16 쿠데타와 5.18 광주 시민에 대한 학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낡은 문화에서 결과적으로는 이기는 자의 역사가 그것이 곧 정의라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져왔습니다. 정의는 정의의 역사여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역사에서 정의가 이기는 역사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우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정당은 현실의 정당의 정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정의관 그리고 그 정의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무수히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와 규칙을 한 방에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의 특권이라고 권력을 쥔 자의 고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치와 권력의 승리를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정치와 정당은 오로지 이기기 위한 싸움만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기기 위한 이 싸움이 한국의 정당 정치의 실종을 불러왔습니다. 분단과 전쟁을 겪었던 이 나라에서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영남과 호남과 충청이라는 지역주의 정치를 한 근거로 틀로 잡고 여기에 전쟁을 치렀고 1,500만 명의 이북의 고향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내려와 했던 많은 실향민들을 근거 삼아서 야당을 향해서 빨갱이라고 공격을 함으로써 자기들은 정권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렇게 유지한 권력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봐왔던 승자 독식, 말이 좋아서 승자 독식이지 이기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문구를 만들어낸 겁니다. 돈도 능력이라고. 저는 이 상황에서 그것을 모욕으로 느끼고 분노로 표출했던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표현합니다. 당연히 모욕감을 느껴야 합니다.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그래 나도 이 안 입고 더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세해야지 라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깨기 위해서 나섰던 많은 지금 광장의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정의를 바로 세웁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를 세우는 것은 한국 정당 정치가 정치 문화에 있어서 이기는 게 선이라고 하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승자 독식과 승자 독식의 문화의 정치 문화를 깨야 합니다. 지든 이기든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과 원칙을 지켜내야 합니다. 정당은 국가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자기의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합니다. 태어난 고향이 어쩌지 못하는 그 고향의 근거를 두고 14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 싸움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한국의 이 후진적인 낡은 정치가 오늘의 이 사단의 가장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다음에 영남에서 또 찍어줄 텐데요.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전쟁을 겪었던 많은 국민들의 그 전쟁과 폭력의 공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단어, 그리고 남북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생명이 위협당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상대를 향해서 빨갱이라고 욕만 하면 무조건 표가 쏟아지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 이 정치 구조 속에서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는 이것에 입각해서 세워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확실한 지지층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대한민국 위기의 가장 본질입니다. 정치와 정당이 우리 삶과 우리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도 못 내놓은 채 지역주의와 낡은 이념의 이 벽에다 대고 정당 정치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국민이 원하는 또 국민이 그렇게 바라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정당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자고 제안합니다. 간판을 바꾸든 어쩌든 그건 뭐 그분들의 각자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간판 바꿔도 민정당에서부터 현재 새누리당까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끊임없이 선거 앞두고 간판 바꾸고 신장개업했다는 그 신장개업 간판 이제 국민들이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의 젊은 정치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이 땅에서 보수의 가치를 분명히 세워달라. 이 땅에서 보수의 가치가 대북한 이념의 정치. 그리고 낡은 대북 안정이라고 하는 안보 논리를 가지고 보수주의가 서가지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야권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왜 분열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정 씨나 노회찬 씨, 그쪽에는 정의당. 뭐, 거기는 조금 뭐 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말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정강정책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문제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나 산업구조조정이나 개방화의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그 진보가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정의당은 빼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뭐하러 딱 당을 좀 따리 합니까? 대선 후보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국의 정당이 국민에게 우리가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을 이러한 정강과 정책으로 이끌겠습니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정당이 서 있지 않고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동네 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 따라 11명이 뛰어다니는 동네 축구처럼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 한번 치르고 승리하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가 집권 말기에는 그렇게 자리 나눠 먹다가 국민들한테 된통 혼나고 정권이 몰락하는 이 패턴. 이 패턴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우리 헌법에 있어서 헌법의 제일 첫 번째 헌법 기구는 뭡니까? 정당입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에 대한 규정입니다. 앞에 우리에 대한 기본권. 땅 위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그 누구에게도 억압받거나 양해될 수 없는 천부 인권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정당에 대한 정당 설립인 자유라고 하는 이 정당에 대한 규정입니다. 왜? 우리는 정치적 동물로서 사회적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정치적 동물로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치라는 광장을 통해서 우리의 갈등은 해소되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의 힘이라는 그 정치 광장에서 새로운 지혜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제도화시킨 것이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이것을 제도화시켜내는 가장 첫 번째 근간이 이게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이 낡은 지역주의 정치에 그대로 쏠려 있고, 종북 좌파이나 계속 얘기하는 낡은 이념의 시대에 갇혀 있고, 또한 20세기의 계급투쟁의 계급의 관점에 갇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정당은 현재의 민주주의 정당 틀 내에서 정당의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당을 이끌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과 사회 문화가 약육강식의 논리에 그대로 다 빠져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권모술수를 당연히 이기는 자가 결과적으로 정의라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고,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의 갑질 보장된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문화 속에서 돈을 많이 번 자, 출세한 자, 나이가 많은 자, 남녀의 관계에서는 남성. 이 각각의 문화가 그 차별을 폭력으로 행사하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 정치 문화 위에 지난 20세기의 낡은 후진적 정당 정치가 자리 잡고 앉아서 오늘 대한민국 헌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을 몇 번 바꾸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지난 7년 동안 지방정부를 이런 마음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봤던 모든 것들과 난 결별하자. 내가 정치인이라면, 내가 도지사라면, 내가 출세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자라면 그동안 내가 봐왔던 그 많은 출세한 자들과 앞선 도지사들의 모든 것들로부터 난 결별하자. 뭔가 새롭게 해보자 다짐을 했습니다. 이 다짐을 압축하면 20세기와의 결별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이 마키아벨리즘적인 승자 독식의 사상, 그리고 낡은 정당의 지배 구조, 그리고 또 국가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관철되고 있는 가장 핵심, 그것은 박정희식 국가 운영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박정희식 국가 운영 모델은 일본군 장교로서 그가 만주 군관학교 이래로 배워왔던 일본 제국주의의 운영 방식이었고, 그 중에서도 더 악화된 식민지 지배 방식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락은 20세기 먹고 먹히는 제국주의 침략전쟁 시기의 국가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주의였고 민족주의였고 전체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국가운영의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안녕 박정희, 내가 박정희 시대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과 난 결별하겠다. 지도자는 중위한테 결단을 내리는 거야. 자꾸 대화한다고 덤비면 우유부단해 보여. 그래서 사람들은 확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철저히 갖고 있습니다. 대중을 끊임없이 대상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회는 엘리트들의 지배 방식, 엘리트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국가를 설명합니다. 물론 비규정치 이론에서 한때 사회주의 정치체제나 자유진영의 정치체제나 결과적으로 소수 엘리트들이 대중을 지배하는 지배 방식의 차이뿐이라고 비규정치 이론으로 비규정치학 시간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철저히 엘리트들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20세기로부터 결별하는 것은 박정희식 국가주도형 개발독재 모델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세기까지 온 인류 역사를 관찰해왔던 다윈의 적자 생존론, 약육강식론을 극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0세기까지 다윈의 진화론은 히틀러의 침략을,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강한 자의 지배가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의 자연법적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지녀왔고 그 믿음과 사상이 결과적으로 돈 버는 것도 능력이고 그런 부모 만나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하는 젊은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이 20세기와 철저히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의 가장 핵심이 민주주의 정당 정치를 확실히 세우는 일이고, 이 민주주의 정당 정치에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영역들을 정리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크게 보면 네 가지 영역에서의 진화와 개선과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한 제도이고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 역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폭력입니다. 힘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 힘이 질서가 가져오는 독재자, 그 힘의 해결 방법이 가져오는 전쟁, 그 힘의 폭력이 행사하고 있는 반인간적, 반인권적 현실들이, 설령 그 힘을 통해서 정의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짓밟힐 인권과 사람의 가치와 이 모든 비용이 결과적으로 그 힘을 폭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의보다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을 선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 젊은 날 혁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혁명은 폭력입니다. 너 죽고 나 살든지 같이 죽든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가치와 동의할 수 없는 세력을 완전히 박멸하고 끝장내는 것, 이게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 진리관에 입각해서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이 전선 속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과 악의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는 20세기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미래의 사회는 어떤 걸까요? 역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는 중요한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과 제도의 지배라고 우리들이 민주주의를 배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현명한 현재의 덕성으로 통치되는 나라, 군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현명한 한 인간의 덕성으로 지배하는 것이 가져오는 반드시 가져오게 될 불공정성과 갈등의 문제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는 반란과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법과 제도라는 제도의 지배 체제로서 민주주의라는 국가 운영 원리를 확립했습니다. 법과 제도가 지배하려면 이 법과 제도는 효과적으로 우리의 규칙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치 화장실에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수변기 앞에서 줄을 서기보다는 화장실 입구에서 한 줄로 서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서울역 같은 데 가서 예전에 수변이 너무 급한데 다른 줄은 다 세 명, 네 명씩 있고 두 줄, 두 명 서 있는 데 가서 섰는데 그 두 명 있는 데 가서 선 제 줄이 제일 늦게 제가 순서가 왔을 때 그때 이거 황당함과 급함이라는 것은 그러지 말고 각자 서지 말고 화장실 입구에서 한 줄로 서서 변기가 빌 때마다 가자. 그러면 우리는 좀 더 품위 있게 그 질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제도가 지배하고 제도가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법과 규칙이 우리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그 법과 제도가 우리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치는 우리 모두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민주주의에 가장 침해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껏 기술 개발을 해놓으면 대기업이 탈취해 가더라. 그래서 소송을 걸면 5년 뒤, 10년 뒤 그 기술 개발이 500만 원, 1000만 원 나오고 끝나더라. 그럼 그 사이 중소기업은 망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누가 기술 개발을 하고 도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징벌적 배상제라거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정경련이 앞서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옥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고 아이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피해자들이 일일이 다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옥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이 책임, 기업이 각각의 도전들이 자기가 개발한 재산권과 기술이라고 하는 재산권을 탈취당하지 않도록 그 재산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시장에서 기업들의 도전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끊임없이 그 세순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법과 제도의 정의는 실종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있는 법과 제도의 정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약 280조가량의 상속이 일어났습니다. 95%가 다 감면입니다. 상속법은 우리들에게 출발과 출발선의 공정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속법은 절대로 부자에 대한 징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출발선의 공정성을 부여해주지 않으면 이 사회는 도전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흙수저가 되고 헬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과 제도의 지배가 민주주의이고 이 법과 제도의 공정성과 정의의 가치를 세우는 일, 그리고 이 법과 제도가 미처 우리에게 정의를 선사하지 못하고 있는 정의의 사각지대에 새로운 법과 제도의 지배를 강화하는 일, 민주주의는 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법치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개혁하는 일과 동시에 이 법치는 이 법과 제도는 반드시 좋은 민주주의 리더십으로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리더십이 없는 법과 제도에 의한 자동 오토매틱 사회 시스템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현장은 그 법과 제도로 다 규정하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현실들과 갈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인치의 영역을 담당해야 될 민주주의 리더십과 민주주의 정치를 담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몫이고 정당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인치, 사람의 리더십의 영역과 법과 제도의 미비 또한 기준에 있는 법과 제도의 불공정성으로 오늘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민주주의 전진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자고 저는 제안합니다. 20세기와 결별하고 21세기 새로운 국가동력을 만들고 21세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박정희식 나를 따르라라는 독재적 리더십이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민족공화국 민주주의의 국가적 힘을 만들려 한다면 이 민주주의는 반드시 거버넌스, 협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관과 권력, 각 세력들 간에 기존의 법과 제도 상태에서 그들이 코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협치 수준으로만 가도 우리 민주주의 제도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만 민주주의가 좀 더 우리를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운영하려면 한다면 이 민주주의는 자치 영역으로까지 발전해야 합니다. 눈 오는 날 각자 집 앞에 눈을 쓸 것인가? 세금을 둬서 시, 군, 구청의 청소과 직원들로 하여금 쓸게 할 것인가? 의 차이입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한 사회에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될 어떤 공공행정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와 자율의 영역이 넓어지고 커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조직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국가와 출세한 자들이 나라로부터 우리 모두의 나라 시민 주권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과제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도전의 과제, 우리들의 실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역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7년 동안 많은 부분에서 실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제가 2010년, 14년 또 그 중간에 모든 도지사로서의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든 나를 뽑아주면 내가 뭐 해줄게요 소리 관점에 서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민주주의 선거가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어서 그 돈을 선거 공간 내에서 당신에게 특별히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가 민주주의 선거라고 선거가 된다면 그 선거는 주권자 여러분을 배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했다면 그 정책은 주권자 입장에서는 그 정책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더 내던가 기준에 다른 어떠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셔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와 행정이 주권자를 대상화시키는 시혜적 관점으로서 벗어나서 그 정책 결정에 주인으로서 주권자들을 참여시키려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방자치 확산과 각각의 정책에서의 자기의 협의기구와 거버넌스 형성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권력이 되고 우리 현실사회의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가장 좋고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직업정치인입니다. 농부가 호미를 들고 땅을 일군다면 제가 하는 직업은 민주주의라는 호미를 들고 역사를 매는 일입니다. 저에게는 민주주의가 제 직업적 철학이고 윤리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제 기분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말씀 주시면 서로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박세진이라고 합니다. 네. 주사님 저서 콜라보레이션에서 정치적인 본인이 가지신 정치적 비전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하고 싶다라고 밝히신 부분을 봤는데요. 네. 제가 그 부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그 비전에 청년 정책에 대한 비전이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등록금이나 생활비 또 주거난 등의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 어려움이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책에서는 그 부분을 잘 찾을 수가 없어서 오늘 청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사님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혹시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기존의 대한민국의 그 정책 중에서 청년 정책 중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인상적으로 아 효과가 좋겠다 싶은 정책들을 혹시 좀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이게 제가 서울시의 학생이고 서울 이제 그 이쯤에 자취를 하려고 알아보면서 가장 그래도 도움이 실제적으로 되겠다 싶었던 거는 주거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는데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그렇군요. 저도 이제 마이크를 조금 더 주시면 어떨까요? 네. 혹시 제 말 중간이라도 제가 답변의 방향이 좀 잘못 가면 얼른 이제 끼세요. 얼른 끼세요. 네. 네. 그래야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늘 고민입니다. 이 청년 정책 문제는. 예를 들면 현재 청년 인턴제, 청년 취업 뭐 지원제도, 그래서 인턴으로 청년을 우선 고용하면 급여의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기업주한테 가니까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얘들아 놀지 말고 열심히 구직활동 해줘. 너희들이 구직활동해서 아무 회사라도 들어가면 몇 개월 끝나면 얼마짜리 적금통장 줄게. 뭐 이런 지원제도. 그것은 구직을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을. 그리고 회사 쪽을 지원해 주어서 만약에 그런 사람 청년들을 고용을 더 하면 기업에 대한 급여 보조를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기업을 수요자를 이렇게 조직하게 됩니다. 예, 그런 정책은 사실상은 거의 공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이고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그 정책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좋은 일자리만 자꾸 양산을 합니다. 인턴 형태. 그래서 그것도 좀 더 구조적인 어떤 근본적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서울로 유학온 학생들에게 학사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그 학사나 주거 공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충남 인재 육성 재단을 통해서 대학교의 등록금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재 그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그 이자가 지금 나중에 직장 잡아서 갚을 때까지 그 이자는 계속해서 축적되지 않습니까? 그 이자 부담을 줄여들려고 이자의 한 50%가량을 지원해서 그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그건 저만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거의 자치단체나 정부 분야에서 그런 정책들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 정책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대기업 수직 계열화된 한국의 기업과 산업 구조를 기업가들의 도전이 가능한 영역으로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서 기업들의 도전이 활성화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상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정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사회재정과 복지지출의 크기로 봤을 때 현재에서 또 이런 정책들의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재정의 우선 배분에 있어서 청년들한테 배분할 재정이 너무 적고 어렵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누리과정과 육아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을 대학교 가르치느라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려서 우리를 키워주신 지금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빈곤 문제 그들의 고독한 삶을 보장해주는 문제 달래드리는 문제 어른들 모시고 아이들 키우는 문제가 사실상 우리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효과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편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청년 일자리와 청년 실업 문제의 가장 핵심은 대한민국의 산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더 이상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이 산업 구조를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으로 그 도전이 성공할 수 있는 시장 경제의 틀을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가장 구조적인 근본적인 처방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주거 지원, 인턴에 대한 청년 인턴 지원 사업,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2차 보전 사업,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저도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과 이준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군마로 서울 와 있지만 원래 고향이 충남 당진인데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금 당진에서 지금 가장 이슈 되고 있는 건라고 하면은 그 평택과의 땅 분쟁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도지사님께서는 이제 그 지방자치 쪽 강조하셔서 너무 이제 당진에게만 이렇게 좀 너무 맡기려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도 많고요. 이제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제 땅 분쟁이 네. 당진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충남과 경기도 이렇게 좀 가는데 이제 도장님께서 너무 당진에게만 맡기려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요. 아, 당진하고 평택이랑 예, 그 분쟁이 있는데 당진 시에다만 너무 맡겨놓고 있다. 예, 예, 예. 충남이랑 충남이랑 경기도 하면은 이제 충남이 경기도에 비해서 너무 우원수도 딸리고 네. 그러니까 좀 파워에서 밀린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제 좀 높은 곳에서 좀 밀어줘야 하는가. 너무 그렇게 지방자치 쪽은만 그렇게 맡기려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지방들끼리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분쟁을 조정해 나가실 건지 그런 것도 공간 이렇게 두 가지.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안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조금 사실이랑 다릅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이 서해대교를 이렇게 넘다 보면 평택에서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서해대교 긴 다리를 넘게 됩니다. 평택에서 서해대교를 딱 진입하다 보면 바다 위에 뭔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게 이제 매립지 항구입니다. 매립지 항구인데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경계가 바로 평택에서 서해대교를 타자마자 바로 인근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상 경계상으로 보면 거기가 충청남도 경계인데 거기에서 매립을 해오다 보면 이 땅이 평택이랑 붙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 땅을 평택으로 주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장관이 이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 관련법은 소송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자치단체 간의 경계 조정과 분쟁은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법률에서는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좀 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쪽 모두에서 도가 주요관이 돼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자치단체 간의 경계 조정을 해내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 투쟁을 왜 세게 안 하냐 이런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치 투쟁을 세게 해서 서해대교를 막아버리든지 거기다 드러눕든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중앙정부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세게 질러놓고 싸워야지 도지사가 너무 세게 안 싸우는 것 같다 이렇게 걱정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투쟁을 해가지고는 당진 평택항은 원래 한 권역 아산만 권역의 이웃들입니다. 당진 평택항이 부산항, 여수신항, 제물포항 이런 큰 항구에 비해서 당진 평택항이 발전하려면 그 권역은 공동의 어떤 협력의 질서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정치 투쟁으로만 풀어가지고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지금 현재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자치단체 간의 경계의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임의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월권이다라는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뭐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그럼 같이 광화문 나갈까요? 뭐 광화문 나갈 것도 없이 당진 시민이랑 서해대교에 같이 올라서 버릴까요 그냥? 못 가! 이러고.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 니들 아무도 못 가고 드러나 버릴까요? 정치인으로서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나와서 그런데 정치인이 정치적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헌법 유린과 법률적 위반 사항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 때 역시 주권자들은 거리에 나와서 주권자로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이 상황을 뒤집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많은 경우는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의 순서에 따라서 서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법과 제도의 지배를 위해서 그 규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보다는 그 법과 제도가 가져올 나의 패배가 두려워서 그 법과 제도를 늘 밟습니다. 밟고 모든 것을 정치투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나서야 될 것은 또 정치투쟁이 필요한 곳은 기존의 법과 제도라는 도로가 더 이상 개설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수렁으로 빠질 때 거기다가 도로 내자고 필요한 것이 정치투쟁입니다. 그 도로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 선을 먼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당장의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법과 제도의 지배는 그만큼 실종돼버립니다. 정당이 있다면 정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아놓은 지도체계가 가장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왜 해서 지도를 뽑습니까? 춘추전국 시대의 군웅할거 시대를 맞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지켜놓은 전당대회와 총선과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과 제도에 의한 어떤 결과를 최후까지 그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제도를 지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세,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많은 문제를 풉니다. 지역의 개발과 환경의 가치를 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 법과 제도의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려 저는 노력합니다. 그것을 환경운동이라는 정치투쟁을 가지고서 그 투쟁을 막아내면 우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개발과 생태라고 하는 이 가치의 균형을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치투쟁으로 마무리 져버렸기 때문에 뒤에 어떠한 사례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 싸워야 합니다. 이 비용은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 비용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많은 경우는 법과 제도의 공정한 규칙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항상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예, 그러나 내 땅 뺏기고 죽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금 소송을 헌법재판소 지난번 1차 공개 변론하는데 가서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관들께 저는 무언의 객석에 앉아 있음으로써 시위를 한 것입니다. 다른 분, 예, 저 끝에.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대학원생 심성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도지사님 강연에서 정의와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도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정의하고 민주주의는 둘 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의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 지난 참여정부에서 그걸 잘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아까 오늘도 6.25나 어떤 북한 문제에서 상처를 받으신 어르신들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참여정부를 겪은 이제 저희 세대를 포함하고 저희 윗세대를 참여정부를 겪으신 분들은 정의를 추구하는데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의를 추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지를 되게 뼈저리게 상처가 될 정도로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세기와의 결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도지사님께 듣고 싶었던 거는 참여정부가 내걸었던 그런 가치들, 정의를 향한 그런 추구라든지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참여정부와는 다른 그때는 잘 못했었지만 본인만의 정치 철학이 어떤 식으로 달성을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도 한번 도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통령 한 명 잘 뽑아가지고 나라 팔자가 바뀔 거라는 믿음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바꿉니다. 5년짜리 대통령 권력을 누가 무서워합니까? 이번에 최순실 씨 딸한테 삼성이 왜 말을 사줘요? 새로운 대통령 나타나면 누가 대통령한테 가까운지 가지고 얼른 가서 그냥 얼른 포섭을 해버리는 겁니다. 한국의 재벌과 기득권 권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다가 대통령 하나 밀어넣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의 과제로서 한계로서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할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모셨던 분이라서 이렇게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영등포에 가면 조폭들이 있습니다. 조폭들이 예전에 제가 신혼 때는 영등포역에서 버스가 끊기면 1인당 1,000원씩 받고 부천, 역곡 막 이런 데로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 4명 채워가지고 받으면 4,000원 아닙니까? 그럼 1,000원이 조폭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3,000원 받고 택시는 뜁니다. 90년대 초반의 일인데 91년, 92년. 정당이 집권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집권을 해가지고는 그 개인은 5년짜리 대통령의 정책을 가지고는 한국 사회의 각 시장의 각각의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주체들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못 줍니다. 정당이 집권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당이 집권을 해서 그 정책을 영등포 조폭처럼 끝까지 앞에 선 놈이 잡혀가더라도 또 뒤에가 또 나오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한 놈만 치면은 없어진다고 하면은 누가 그 조폭 말을 들어요? 이놈이 가더라도 다음 놈이 또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조직 때문에 그 지배 질서가 영등포에 동대문에 강남에 그 조폭 질서가 그래서 성립된 겁니다. 제가 비유가 너무 좀 거칠긴 합니다만 정당 집권을 해야 합니다. 정당이 기본적으로 시장 정책에 대해서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에 대해서 사법개혁과 검찰 권력의 혁신에 대해서 뭔가 정당이 조직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들의 정책들이 뒷받침될 때 시장의 각각의 사람들은 여기를 포섭하려고 로비하기보다는 이 바뀐 규칙에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5년마다 대통령 뽑으면 그 대통령 주변을 갖다가 구워 삼는 것이 훨씬 더 적은 비용에 큰 효과를 얻는데 당연히 그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당 집권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정당의 전당대회의 결과와 저는 정당인으로서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에 늘 충성해 왔습니다. 왜? 제가 뭐 그런 옛날 조폭식의 충성관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집단은 반드시 그 집단의 내부의 리더십과 헤게모니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당을 강화시키고 축적시켜야 되는데 1948년 헌법 만들고 나서 오늘날까지 정당의 이름만 적어도 A4용지 8장이 나옵니다. 이런 정당 누가 무서워합니까? 그러면 시장의 주체들은 나중에 대통령 뽑힌 사람을 주변으로 구워삼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 정치의 지금 가장 큰 몰락과 위기는 정당의 위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정당, 뭐 믿을 놈들 못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권자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대의기구를 맡긴다면, 이 선거제도를 없애지 않을 것이란다면,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차피 이 권력구조 내에서, 이 국가운영 체제 내에서, 이 국가 살림을 살 수 있는 선거제도와 이 정책을 통한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가를 이끌 정당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이 AS와 콜 서비스를 다 해줘야 합니다. 리콜 서비스를. 근데 우리는 대통령 말기 되면 이제 곧 새누리당 간판 바꾼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당 베이스 집권이 가장 중요하다. 정당 베이스 집권이 가장 중요하고 이 정당 집권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당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당인이라 한다면, 민주주의자라 한다면, 제가 좋은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계파와 개인의 집권이 아니라 정당의 집권이 되도록 자기 도전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 재학 중인 탁경훈이라고 합니다. 그 지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되게 이상적으로는 좋은 얘기로 들리지만, 네. 그리고 또 저는 지사님께서 그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쓸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를 본인이 실현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그 도청 청사 청소하시는 거 그리고 또 도지사님이 충청도지사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마을 가서 빨래도 하시고 뭐 또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물론 대선 토론 나와서 이산화가스니 뭐 산소가스니 통일 대박이다 이렇게 자기의 소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리더보다는 뭐 당연히 매우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그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한 어떤 민주주의의 철학을 갖추고 이제 정치를 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대선에 나오신다면 투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안 지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뭐 행복한 삶이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네. 을 되게 존경했고 지금도 좋아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게 뭐 정당 정치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도 지금 사태를 보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검찰 개혁한다 뭐 해서 검사들과의 대화 뭐 이런 거 하셨지만 결국에 그냥 뭐 모욕적인 말만 들으시고 그러면 그거와 또 굳이 다른 게 뭔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계속해서 연설을 들으면서 받는 제 느낌이고요. 과연 이제 대통령이 되셨을 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 법과 제도에 기반한 민주 정치를 하시려면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양육방식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과연 어떠한 힘을 갖추지 않으면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예, 그 검찰개혁, 그러니까 요지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옆에 바로 이어서 예, 남자분 도대체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문화 재학하고 있는 김정윤입니다. 예. 질문을 짧게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직업정치인으로서 네. 이제 한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박정희의 정치를 이제 떠나서 새로운 협치로 나아가기 위해서 물론 많은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혁파해야 된다 혹은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뭐 예를 들면 재벌개혁 아니면 뭐 검찰개혁 뭐 경제구조 개편이라든지 어떤 게 가장 우리 사회에 닥친 현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늘 정의를 세우는 일이죠. 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 어떤 구조에서부터 우리가 더 전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좀 더 내년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의제들을 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의제들은 또 많이 또 접근하고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도 지검장급들은 사실상은 직선으로 하자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그래서 윗사람 눈치 보는 검찰보다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한 그 기소 독점주의와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들도 우리가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어떠한 권력이든 그것이 특수한 권력이 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틀 내에서 제도 설계를 해내야 합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의 특권적 질서를 해체해내야 된다는 것, 이 특권적 질서의 가장 큰 보루가 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의 지배 질서의 문제가 가장 큰 우리 사회의 그런 특권적 질서의 군자금 역할을 하고 있죠. 모든 질서는 거기로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법률가가 존재하고 검찰기관이 존재하고 정치인들이 존재하면서 이 기득권 질서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푸는 가장 큰 힘은 정당과 또 그것을 부딪히는 지도자들의 도전정신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가 이상적이라거나 뜬구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시공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권력 분점과 민주주의 상태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의 저항을 정치 지도자와 정치 세력이 어떻게 다수의 국민들과 동의를 통해서 그 정책을 시공해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가계부채의 가장 근원이 되고 있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불편한 진실들, 이 부동산 문제가 실질적으로 중산층의 징검다리를 만들었던 80년대, 90년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열풍,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넘치고 있는 끊임없는 지대 이론과 하느님이 왜 건물주라고 그랬나? 네? 조물주의의 건물주. 자, 이 구조만 하더라도 사실상은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 제도 꺼내놓고 나서 딱 1년 만에 모든 선거 다 져버리고 끝내 그 정책이 사문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만들어야 될 어떤 가장 큰 힘은 여러분들이 열광을 하고 노무현을 무등태워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그가 청와대라는 사대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기득권 질서에 완전히 포위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여러분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소문으로 좌측 컴팍이 끼고 우회전했다더라 이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최장집 교수가 말한 열망과 배신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제가 이상적으로 들리는가요? 제 말씀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변화도 못 만들어냅니다. 나에게 공적 지위라는 칼 하나 주면 내가 가서 다 해결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질적으로 그건 우리가 실현 가능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변화의 출발은 기존의 기득권 질서와 정당의 기득권 질서를 깨는 일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정당의 기득권 질서는 바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지역주의의 정당 기반으로부터 또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계층과 계급의 노선으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공통으로 풀어야 될 우리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확립함으로써 이 힘을 모아내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잡아낼 거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긴급한 현안과제가 뭐냐 한반도에 있어서는 국제 외세입니다. 우리는 국제적 힘의 열강과 패권 질서에서 분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분단과 패권 질서는 현재는 여전히 한반도의 현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단 문제를 푸는 일이고, 분단 문제를 푸는 것은 한반도가 어떠한 외교안보 전략을 갖고 G2체제에서 외교안보 노선을 정립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미국의 헤게모니 질서 내, 미국이 이 헤게모니 질서가 피봇 투 아시아 리밸런싱 전략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때, 이것이 중국과 충돌하고 미일 동맹을 통해서 중국과 충돌하는 전선이 되지 않도록 한반도를 관리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바꿔내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낼 거냐고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들이 합리주의적인 토론이 가능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적 질서의 중심축이 됐던 것은 자기가 끊임없이 달러 찍어가면서 무조건 자기 이익만 챙기면 그걸 누가 그 인정합니까? 즉 우리는 얼마든지 외교안보 전략을 통해서 한반도를,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한반도의 분단관리를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한반도의 분단관리를 해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가 됩니까? 우리 내부의 분열입니다. 외교안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맞춰도 우리는 여야라는 합의된 합의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자기의 생명과 재산에 가장 근본이 걸리는 외교안보마저도 여야 간의 공통된 합의들을 못 만들어낸다면 그 나라의 정치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해도 실패합니다. 저는 그 합의와 통합적 리더십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왜?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 등산을 이미 해봤거든요. 그 산 넘어가면 어떠한 바람이 부는지 저는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이 한반도에서의 국민적인 어떤 합의와 통합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순서로 치면 역시 외교 안보에 대한 우리의 노선이고 분단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순차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대사회 100년의 고통도, 지난 70년의 고통도 이 분단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도 다 분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극단화시켜서 그 분단을 역이용해서 집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이용을 하든 순기능으로 가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분단 문제인 것입니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는 말씀인지 몰립니다. 저는 사학과 허기혁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방금부터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 질문도 약간 대북 정책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지난 진보 정권 10년간 초중고를 보냈고 당시 남북 화해 및 특별 정책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또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 북한에 큰 변화가 없었고 결국 2007년에 이제 국민들도 일방적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해졌고 정동영 후보가 패배하고 다시 보수 정권으로 넘어온 이후에는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뭐 천안함 여평도 그 외에 뭐 3대 세습 같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굉장히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은 지사님이 보시는 그 지난 진보 정권 10년의 대북 정책과 또 지금까지 있었던 보수 정권의 10년의 정책을 그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시기에 마이크 그냥 더 가지고 계시죠. 보시기에 어떻게 비교가 되십니까?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시죠. 네. 네. 그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진보 정권 10년 동안의 대북 정책이 폈지만은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물론 당시 미국이 공화당 정부로서 대북 강경책을 펼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미국 공조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면을 볼 때 핵폐기 정책도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수 정권이 취하고 있는 이런 무조건적인 개성공단 폐쇄 같은 그런 강경책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잘 알지 못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핵심은 우리 5천만 명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는 일이고 그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5천만 명의 이익에 되도록 움직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해가지고는 이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막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뭔가 안전조치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문제는 근데 대화를 지금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북이 옳다, 미국이 옳다, 이 이념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실로 존재하는 상수들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5천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극대화시키고 그들의 이익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인 핵심은 7.4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14선언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르렀던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기조, 평화, 민족, 민주,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대단결이라는 측면에서부터 출발한 이 남북 대화가 결과적으로는 대화와 평화와 교류와 번영의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남북의 대화력을 기초로 해서 미북 간의 대화, 미북 간의 대화, 그리고 북일 간의 대화를 우리는 효과적으로 조직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도해야 합니다, 상황을. 일방적으로, 지난번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문과 기근에 대한 우리의 몇 년간의 어떤 긴급 구조 지원적 조치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은 사실상은 지원이 아니죠. 그건 상호 교류였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이 분단의 위기 갈등을 해낼 것이냐의 문제는 대화와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우리의 국방 자위력과 북한의 핵미사일과 핵무장에 대한 우리의 자위력의 조치에 대한 준비, 이거를 동시에 국민들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 간단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보듯이 자꾸 더 격발되는 쪽으로 누군가 자꾸 싸움을,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시끄럽고 골 아픈 문제가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유력을 높이고 대화를 계속 해내는 것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지금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허창혁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교육 정책에 관한 것인데요. 그 오늘 강연을 해주시면서 민주주의라든지 약간 이런 가치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전 20세기의 마키아벨리즘적 사고와 결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를 위해서면 많은 주권자들의 어떤 생각도 많이 있게 안 지사님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학생들이 그 교육 과정, 중고등학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승자독식 같은 그런 거를 몸소 체험하고 그런 게 멘탈리티를 계속 체화한다는 느낌을 학생 시절에 계속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뭔가 헤쳐나가고 뭔가 좀 더 이렇게 민주주의 시민 속답게 어떻게 성장하려면 그게 교육 정책으로서 많이 표현된 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 지사님께서는 어떤 교육 정책으로서 후에 뭐 대통령이 만약에 되신다면 그런 걸 펼치시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그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 정책은 사실상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계속 그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면서 입시 뭐 사정관 제도까지 해서 일률적인 수능 시험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특기를 통해서 대학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교육 정책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핵심은 본사에 근무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100만 원, 중소기업 1차 벤더에 근무하면 60만 원, 또 거기에 재하청 공장에 근무하면 40만 원, 이 현실을 내버려 둬가지고는 절대로 현재 이 교육 문제 못 풉니다. 우리 모두가 본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 교육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경제민주화라거나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좀 더 정의를 높이 세우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인서울이라고 하는 이 서울 중심의 국토개발 전략을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로 전환시켜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와 국회도 좀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인서울이라고 하는 이 기득권 질서의 내통망의 문제를 분산과 균형의 시대로 가치를 좀 전환시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의 임금생활자들과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의 정의를 좀 더 확산시켜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지금 15개 시군별 교육청마다 학부형들과 대화와 간담회 시간을 계속 갖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노릇을 잘할까 걱정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될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다가도 결과적으로는 걔를 두드려 잡아서 야자를 집어넣고 학원 보내는 것밖에는 내 부모 노릇은 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들 하십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이에게 줘야 될 교육 투자의 핵심 내용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부형들은 실질적으로 현재의 이 교육 체제에 아이를 집어넣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 너무나 대책 없음에 다들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많은 교육감들과 교육 당국들이 다양한 아이들의 개성과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 학교 교육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함께 이 변화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 이틀 내에서. 그래서 우리는 현재 뭐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지금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시도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부의 재분배가 이렇게 불공정한 상태를 내버려 두고 여기 교육에서만 좋은 교육 하라고 하면 이 교육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 구조가 사회의 경제민주화라고 표현되어지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처방전을 쓰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내 삶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우리의 좀 더 정신적 가치가 더 올라와줘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부자 만들어줄게요라는 구호 하나로 당선시켰지 않았습니까? 이 체제 내에서는 이 교육제도가 혁신이 될 리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의 불평등한, 불공정한 이 부의 재분배의 구조, 또 한편으로는 교육 혁신을 위한 많은 우리의 노력, 그리고 각 가족에서 엄마, 아빠들이 내가 엄마, 아빠로서 이 아이에게,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선 학교 당국에서 많은 시도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시선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정치외교학과 일선학번 학생 김현자입니다. 네. 그 개인적인 인연으로는 예전에 공주한일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특강을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주? 예, 공주 한일고. 한일고, 한일고 출신이에요? 예, 예. 아, 그렇군요. 고등학교 때 보고 여기 보는군요. 아, 느낌이 4년 전에 차는 볼을 뛰어가서 받은 느낌이에요. 아, 제가 그때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강연을 오셨을 때 제가 눈에서 안광이 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친구들한테. 근데 오늘 딱 뵙고 나서 여전히 그 눈에서 결연한 이지가 보이시는 것 같아서 아, 역시 운동하시는 분은 다르구나.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미 강연에서 답을 주셨다 그래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작은 청탁이 있습니다. 네. 김영란법에 걸리진 않겠죠? 아, 아니 그런 내용은 좀 아닙니다. 네. 네, 그 하나는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정당 체제의 개혁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정치 문화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저는 정액과생으로서 이제 계속 정치 공부를 하면서 그 학문으로서 접하던 얘기를 실제 정치 지도자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제 넘게 하나 더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건 선거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해 주셨던 그 승자 독식형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보면 선거제도로 이제 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마다 상대 후보가 이제 감옥에 가고, 물론 저희 선배님은 지금 가셔야 되지만 좀 위험했나요? 예. 아, 예. 뭐 괜찮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아니, 강연은 끝났으니까요. 아, 그래가지고 그 혹시 이제 어차피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자연스레 믿어 의심치 않고 있으니 그 자리에 올라가신다면 꼭 이제 선관위를 필두로 하여서 그 선거제도를 담당하시는 그 거버넌스를 좀 개혁해 주십사 하고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그 제 개인적인 사소한 부탁입니다만 제가 지사님 팬이라서 나갈 때 그 노트북에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저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셔서 그 당부의 말씀대로 저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선거제도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한 70년 동안 양당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양당이 소수정당을 계속해서 배제하기 위한 선거법 제도와 정당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당제 형태로 다양한 목소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당을 성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와 배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선거제도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에서의 이해득실의 그 구조를 뚫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선투표제라든지 아니면 정당명부식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선거제도의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들고 하니까 기자 같아요. 그 작년 전에 제가 보고사였거든요. 네. 그때 뉴스를 볼 때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민주당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민주당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이제 486 운동권, 뭐 친노 패권주의, 물론 제가 동의하는 얘기도 아니지만 이런 프레임이 나왔었는데, 만약 대통령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과 함께 하시는 건데 민주당 그러면 혹시 작년에 개혁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486 운동권의 패권 세력, 또 2인자당 만든 사람들이랑 말해서 동의하시는지, 네, 그 민주당에 관한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당에서의 민주주의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고, 대부분 여전히 자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래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게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한국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내가 세력을 51%를 얻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와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근데 여전히 정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내가 51% 아니면 다수표를 얻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래의 정치를 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정당의 지금 운영자들이든 민주주의자로서 정당이라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것이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민주적으로 밟아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추미애 대표가 당 지도부로서 대통령과 회담을 가져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표한테 유임될 수 있는 대표의 재량 행위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3시간 반의 토론을 통해서 다시 의견을 조정하기로 했으면 또 거기에 따르는, 그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게 중요한 정당 정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행히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것은 그 정도 되면은 막 서로 개파 간에 싸움을 하고 난리를 부리면서 끝내 파장을 맞게 되는데, 3시간 반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동료애와 동지애를 확인하고 결론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당 정치를 좀 더 성숙시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각각의 대선 후보로 도전을 하든 당의 대표로 도전하든 그 노선 자체가 내 팔을 늘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 밀어붙이거나 제압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이 깨지고 나라가 깨집니다. 우리는 그 밀어붙이겠다라고 쏘는 열정의 반절만 들여서 대화를 해도 훨씬 더 좋은 정당인이 되고 훨씬 더 좋은 국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문화를 전공하는 최영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앞에 말씀하셨던 하구분과 똑같이 안희정 도지사님께서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요? 나 뭐 지지율도 별로 안 나오고 하는데 왜 내가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아니,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안희정 도지사님께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그 밸런스 롤에 대해서 그 칼럼 아닌 그냥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편집장님께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때가 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정권을 떠나시고 MB 정부가 들어서서 뭐 이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왜 밸런스 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많은 타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네. 안희정 대통령 아니 도지사님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밸런스 롤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정책을 운영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미국이나 중국에 뭐 한국이 붙든지 상관없이 한국의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한국의 영향력이 뭐 일본 정도는 되어야 밸런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희정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궁금합니다. 예, 밸런스를 나나 참 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균형자 역할. 네. 한국의 아시아 균형자 역할을 노무현 정부가 얘기하고 또 우리 학생도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주변에서 가능한 얘기냐, 한국 같은 쬐끄만 나라가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얘기죠. 네.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자만을 갖는 것도 잘못인데 우리가 너무 자기를 이렇게 낮추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도 정말 잘못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면 거의 우리는 센 사람한테 그냥 붙어 다니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역사관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부국강병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친구들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뭐 이 지역 내에서 뭐 패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대답되는 오산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현재의 세계 질서 틀 내에서 미국이 아시아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려면 우리가 좀 더 미국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까? 나는 해왔다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되니까 9시 뉴스에서 트럼프 인맥 찾아라. 정말 창피한. 그 인맥 찾아서 뭐 할 건데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이 전 세계 질서 내에서 미국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한반도 전략과 아시아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기획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 찾아서 뭐 하려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또 가가지고 뭐 전동카 몰고 오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러한 개인적 친분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는 트럼프든 힐러리든 미국 이익을 대변하라고 뽑아놓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의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5천만 명의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일, 중, 한국, 북한의 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미국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인지 우리는 효과적으로 전략 플랜을 세워서 미국을 설득을 주요하게 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 때의 한미 FTA를 비난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할 때 대부분이 미국이 FTA 계약서를 다 작성해가지고 너희들이 검토해봐라고 던져줍니다. 근데 참여정부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한테 던져줬습니다. 뭔가 우리가 주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된다라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안 될 게 없습니다. 각자 서로 간에 그 나라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는 정치인들인데 상호의 이익이 어떻게 해서 더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왜 방법이 없습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균형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교 안보에 대한 우리의 실력 그리고 꾸준한 외교 역량들을 키워내는 것, 인재들을 육성해내는 것, 그리고 더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든 나는 5천만 명 내 국민들의 이익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미국의 눈치 보고 우방과 자유진영의 뭐 이데올로기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상 5천만 국민의 이익과 안전은 다 딴 데로 갔던 거 아닙니까? 오로지 5천만 명 내 국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냐 이 생각만 하면은 뭐 이렇게 전략이 어렵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절대로 우리를 스스로 국제사회 내에서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 뭐 서희의 외교단판이라고 하는 역사적 어떤 전설도 우리가 전설처럼 듣지 않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균형자론이라고 하는 역할은 당연히 일본과 중국이 충돌하고 미국이 아시아 진입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 지점 내에서 이 땅이 그 대립이 전투전이 되고 전장터가 안 되기 위한 당연한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우리의 숙명적인 우리 의무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붙고 어디 붙고 뭐 이런 얘기의 관점은 5천만 명의 이익과 이익을 중심에 두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에 대한 자기 게임에 놀릴 뿐입니다. 한국이 그런 점에서 이 아시아 실선에서 좀 더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하자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